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수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13일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진보와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도록 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오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과 세계의 자주와 시전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조선혁명을 완수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전문은 지적했습니다.